우리나라의 평안북도 신의주항의 노동기급이 수백 톤 능력의 준첩선을 새로 건조하여 압록강에 띄웠습니다. 결과 도안의 중요대상 건설장들에서 날로 늘어나는 골재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강하천 운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